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조체서선에서 이룩되고 있는 장엄한 현실은 외국의 벗들 속에서 끝없는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스위스 조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 각하께서는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것을 제1총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사랑의 역사를 선호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북부 피해받고 전투에서 조나비복의 기적을 창조하여 세계를 다시 한번 놀래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족공고 반둔도 종합대학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은 조선에서 북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 조치를 취한 사실을 통해서도 조선노동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위원장은 혼연일체의 거대한 위력이 높이 발휘되고 있는 사회주의 조선의 북부 피해복구 전투장에서는 조나비복의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했으며 도이출란드 공산당 위원장은 조선이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